새벽 공기 문득 닿을 때까지 널 생각했어. 우주를 메우고 별이 빛나던 사랑, 안녕. 두렵고 공허한 하루의 결들이 달랐어. 너 때문에 멈춰진 시간에 그대만 코끝저리도록 차올라 따뜻했던 그대만. 우린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? 왜 끝난 걸까? 헤어진 이유를 찾지 못했어. 생각하나. 빛나던 순간과 숨결의 온도만 남았어. 난 아직도 멈춰진 시간에 그대만 코끝저리도록 차올라 따뜻했던 그대만. 사랑해 그 말부터 태어난 나는 세상이 어떻든 너라는 존재로 사랑, 안녕.